지나가는 바람에 기분이 더 좋아지는 거야. 여기서는 모든 게 다 새로워. 색다른 즐거움이 가득해. 함께 떠나볼까 저 멀리로. 정글 속의 모험을 찾아서. 정글 속의 즐거움.